Hands open, dance. Bye. 하지 야. 자. Novena Siya. Yeeha! 피나치야. 이하. 나나파 카타만다라 춘타쿠 나나파 엔카와 바이카마라사 나나파 몽킨 하티 모마마쿠 힌가 카우타 펀나 바루리카 아쿠 에쿠 차나 오케이 네 I'm not afraid to die. Finasia. Terasa tenang, bila kau selalu bersama diri. Berduanya.